1월 25일부터 함흥대국장에서 진행된 국립교회단 공연이 26일 막을 내렸습니다. 함경남도 안에 수많은 단위 노동계급과 각계층 근로자들, 청년 학생들이 공연을 관람했습니다. 공연 무대에서 출연자들은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 고지를 점령하기 위한 전민 총돌격전에 떨쳐나선 우리인민의 드높은 혁명적 요리를 사상예술적 화폭으로 잘 보여주었습니다. 한편 국립교회단 예술인들은 28비날론연합기업소와 동웅산 은하피복공장에서도 공연 무대를 펼쳤습니다.